구례에 사는, 구례를 통과하고 있는 젊은 삶들이 스스로를 말하고 다른 삶과 조우하는 라디오 방송 구례나래. 이번 편은 구례 터미널 앞에 있는 비건 카페 카운다운 파티의 두 듀오 양진님과 아리님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는 카운다운 파티, 그리고 여기에 카운다운 파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주인장이라는 건 별로 싫죠? 네. 어떤 표현이 좋아요? 운영자? 아니면 뭐? 듀오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건데,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각자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카운다운 파티의 양지예요. 오. 구례 용방면에 살고 있고, 나이는, 만 나이가 진짜 나이잖아요. 그럼 35인가? 그리고 저는 아림이라고 하고요. 네, 지난해 구례 와서 2년차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례에서 살면서 혹은 구례를 통과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젊다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금 아 여기서는 내가 좀 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우리 동네도 저도 처음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더라고. 여길 왜 왔냐? 어떻게 왔냐? 그래서 두 분한테도 아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 받으셨어요? 늘상 받는 것 같아요. 늘. 진짜 맞아. 근데 늘 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답하기 어려운데 답은 하세요? 하면서도 찜찜해요. 더 많은 그지 결이 있는데. 맞아. 아 그러면 제가 그 찜찜함을 알면서 또 다시 질문 드리면. 구례에 오게 된 계기, 동기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이 되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8년 전으로 거슬러 지나가니까 8년 전 8년 전에 제가 잠깐 구례에 살았었어요. 어? 그래요? 제가 아이쿱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구례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본사에 올라가서 일한 기간이 훨씬 길긴 하지만 이제 초반에 구례 여기 자연드림 파크에서 근무하면서 잠깐 있었어요. 그때 잠깐 있을 때 아림이가 놀러 왔었죠. 그때 둘 다 정말 구례 좋다. 뭐가 좋았어요? 사실 아이쿱 일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 진짜 너무 빡세고 아이쿱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외에 다 좋았어. 다? 뭐가 이게 그렇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늘 막 뱉어놓고 찜찜한 건데 저도 그 8년 전에 구례 양지통에서 구례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처음 왔는데 그냥 되게 뭐랄까 되게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말한 거가 기분 나쁠 정도로 그냥 구례가 그냥 좀 어떤 느낌이냐면 시골 마을 같은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 이렇게까지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은 곳도 많았어요. 저는 어디를 가보셨었는데요? 근데 그럼 그 지역에 너무 상처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뭐 코멘트 알겠습니다. 몇 군데 생각나긴 하지만 그런데 구례는 이렇게 진짜 맨날 저희 맨날 말로 표현하는 건데 지리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섬진강이 또 크게 흐르는데 좀 아기자기하고 확실히 좀 포근한 구석이 있다고 해야 되나? 분위기도 그렇고 자연 환경도 막 그런 막 바람이 너무 세지도 않고 그런 때도 있긴 하지만 너 지금 말하면서 찜찜하지? 나도 찜찜하지. 이렇게밖에 표현 안 되는 게 좀 아쉬운데 나는 그냥 와서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될 것 같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졌던 곳이었어요. 맞아. 한 번쯤은 살아보면 좋겠다. 아. 뭔가 다른 지역? 내가 살았던 곳과는 다른 매력 그런 거가 있긴 있나 봐요. 인연인 느낌도 들고. 인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끌려. 맞아. 계속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구례 와서 살아야지. 8년 전부터? 8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지? 하여튼 언제 아림이랑 저랑 여기 구례 둘 다 오기 전에 한 지난 한 6년 전? 이럴 때 막 그 구례에 그 시골집 임대해주는 사업 같은 거 또 너무 관심 있어서 둘이 같이 집 보러 오고 막 이장님 인터뷰도 저희 같이 하고. 근데 그때도 안 됐고 뭐 각자 또 시도했다가 또 안 됐고 또 각자 뭐 바쁜 시기도 뭐 또 다르고. 그럼 그 8년 동안 막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양지가 좀 더 상황이 먼저 돼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그렇구나. 실제로 살게 되면서 느끼는 구례는 어떤지 그게 궁금해요. 한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세 단계 좋다. 단계가 있구나. 네. 맨 첫에는 그냥 너무 좋아, 자연이. 난 그걸로 벅찼던 것 같아. 산책길이 너무 좋고. 오자마자 이제 비농기촌 지원센터에서 농사도 배웠으니까. 그런 재미? 뭐 그런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부터 이제 아림이가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바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게를 하면서 이제 네, 느끼는 그런 희노애락, 즐거움, 좀 다양한 감정의 변화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첫 해는 그냥 무작정 자연이 좋고 그냥 여백이 좋고 주어지는 시간과 그걸 누릴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되고 물론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제 여유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아쉬움도 있지만 훨씬 이웃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충만함? 그게 3단계인가요, 지금? 네, 그게 3단계. 2단계는? 2단계. 네. 2단계. 근데 2단계에는 구례, 그러니까 첫해는 구례 다양한 곳을 많이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속속들이는. 그냥 늘 가는 거 서시천만 가고. 그랬다면, 두 번째는 조금씩 더 구례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례 역 이곳 저곳, 그 다음에 젠피 맛도 알게 되고. 젠피 맛. 네, 다양한 것들도 뭐 여러 가지 가게도 알게 되고 그 가게 주인장분들도 알게 되고 뭐 마을 분들하고도 더 얼굴을 트게 되고 그러니까 구례랑 조금씩 친해지는 느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2단계는? 네. 어떠세요, 아리님은? 저는 아직 뭐 1단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 지금 단계로 얘기하실 거예요? 네. 아직은 1단계인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구례에 딱 왔을 때 생각했던, 기대했던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 어떤 게 달라요? 저는 정말 서울 생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걸 좀 정리하고 되게 작고 가볍고 왜소하게 왔다고 느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제 스스로가 포동포동 살이 너무 확 찐 느낌? 너무 막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이 잘 이렇게 잘 해주고 네. 네. 그게 힘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거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한 게 너무 많아. 감동 같은 게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 여기서는 왜 이렇게 다 일이 술술 풀리죠? 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좋은 거를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 그래요? 네. 골고루. 아까 식탐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뭔가, 아,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리고 있는 일상생활과 본인이 여기서 펼치고자 하고 만나고 싶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일도, 가게 컴다운 파티도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좋아해주고, 편안히 머물다 가고, 자연스럽게 좀, 공간이 자리 잡은 느낌이 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제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친구들을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배워가는 것도 지금 하루하루 굉장히 많고, 그 친구들 응원이나 사랑 받고 있는 것도 너무 기쁘고, 저도 누군가를 친구들, 이웃들, 공동체를 이렇게 일원이 돼서 해보는 게 처음인, 딱 정해진 어떤 공동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 지으면서 되게 살이 포동포동 오른 느낌. 어때요? 살이 포동포동 오른 느낌이에요? 아린이가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고. 오, 그래요? 네, 저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 막, 뭐랄까, 그게 아린이의 에고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쥐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음으로써 되게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확장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그런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을 좀 더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한테 이로운 부분들, 되게 좋은 부분들을 맞아. 많이 만난 것 같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막 그리고 되게 나를 이건 내 진짜 착각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물론 우리 다 같이 우리 공간을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그런 걸 사실 저는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인생에서? 네, 이렇게.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서 살이 오르고 있어요. 아, 그게 아린님한테 좋은 거예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되게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되게 우회라는 듯이 말씀하시네. 네, 그쵸. 내가 예뻤어?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네. 이제 어떤 많은 다른 사람들, 굴에 귀촌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귀농했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 나는 정말 나답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여기 와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숨겨야 되는 게 너무 답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의외로 있어요. 이제 물론 양극단에 되게 제가 좀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굴에 와가지고 아 이런 거는 내가 나로서 충분히 너무 충만하고 좋은 경험이고 심지어는 나를 넘어서 더 나은 나를 만들게 되는 어떤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 이거는 여기 굴에 내가 안 맞나? 굴에 안 맞는 사람인가? 막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뭐 작년 한 해는 처음 굴에 와서는 귀농귀촌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아갈 공간도 해결이 됐었고 근데 그리고 그 주변의 이웃들 동기 선생님들 그리고 양지가 먹어도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랄 것도 없이 적응을 잘 했고 그리고 또 가게를 하면서 네. 또 친구들도 다양하게 그냥 무릎 꿇듯이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 가게라는 건 여기 컴다운 파티요? 네, 컴다운 파티 가게라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네, 잘 흘러가고 있는 느낌일 뿐인 것 같아요, 굴에에서 양지님은 어떠세요? 저는 8년 전에 굴에 살았을 때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굴에 살기만 목소리가 갑자기 살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굴에 와서는 도시에서처럼 안 살고 싶어서 온 것도 컸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고 출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일단 저랑은 너무 안 맞은 일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너무 많았고 옷을 입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요? 아니 지금 옷을 벗고 다닌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막 매일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나고 잘 갇혀 있고 뭔가 그런 상태로 지하철을 타서 또 그런 단정한 상태로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이런 거가 아, 난 못하겠다. 되게 그게 긴장이 됐었어요? 아니면 네, 긴장도 되고 나답지 않다는 느낌. 나답지 않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래서 진짜 막 막? 막 합니다. 그냥 막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전혀 막 하고 다니는 느낌 아니에요? 이게 저라서 자연스럽게 네, 많이 받아들여주시는 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듣기에는 어쨌든 이곳에 와서 구례에 와서 조금 더 자기답게 좀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게 된 느낌이세요? 그런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런 것도 있죠. 약간 부자연스럽고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그런 부분 있으세요? 아직 제가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바꾸진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애초에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좀 그러긴 하지만서도 여전히 이런 좀 뭐랄까 물질에 기대자는 삶을 내 그 형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뭐랄까 굉장히 또 그 변화 아주 큰 내가 진짜 내 뭐랄까 삶의 방식을 아예 바꿨다라고 할 정도의 또 변화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내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스스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려나 뭐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더 체험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진짜 원하는 것을 더 시도해보고 싶은 게 뭔지 저도 아직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양진님은 지금도 너무 매력적인데 얼마나 더 매력적이신? 아리님은 뭔가 예를 들면 지금 양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내 스스로를 좀 전환하거나 바꾸고 이런 욕구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좀 되게 자연스럽게 꿈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꿈? 난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일까? 아, 그러니까 좀 더 구례에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생기는데 일단 농사를 제대로 지었고 진짜고요. 네, 한번 대농? 아니요. 그럼요. 그냥 당연히 텃밭 수준이겠지만은 정말 계절 그 절기절기마다 그리고 뭐 좀 더 제가 더 마음을 쏟는 작은 밭을 네, 한 해 동안 운영을 몇 해 좀 거듭해서 잘 한번 배워보고 싶다. 네. 지금 밭이 있어요? 친구한테 얻어서 학원에 있는데 네. 가게 일이 너무 병행하기가 병행하니까 뭐 그냥 계속 놓치고 아쉬워하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농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여기선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해서 가깝게 접하고 배울 게 되게 많고 사실 이번에 방랑단에서 하는 탐조 모임에도 지리산 방랑단에서 하는 탐조 모임. 예. 네. 그것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하지. 안타깝겠다. 꼭 나무, 새, 동물 배워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거리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접할 기회는 너무 많은데 내가 차분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또 내 생활에 적용해보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애타고 안타까워 죽었어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양지랑 단둘이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수사님이랑 해서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양지 생각을 또 새롭게 제가 듣고 그래요? 있어서 저도 신기하지.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제가 좋아하는 건 그냥 혼자 조용히 책 읽고 공부하고 끄적거리고 그런 시간에서 많이 위로를 얻고 그런 시간을 좀 저는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 소설이요? 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습작을 조금 했는데, 글 쓰는 거를? 네, 저는 아림이 꿈과 정말 반대되는 꿈인데 뭐가 반대예요? 저는 막 소설가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생각을 가만히 해봤을 때 제가 엮은 제가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엮은 작은 소설집 하나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막 피어오르는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잘 완성을 해서 그런 걸 그냥 완성해보면 내가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잘 엮었다 뭐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막 펼치고 싶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잘 이렇게 묵히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아림 얘기 들으면서 그럼 양지님 그런 것들을 하기에 시간이 막 부족하다는 느낌 없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또 약간 게을러 약간 게으른 면이 있어서 할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게 뒤로 밀리 집에 가면 엎어져 있고 막 뒹굴거리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저도 뭔가 스스로를 좀 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그래서 그게 제 고민이에요. 어떻게 부지런히 그거를 쓸 수 있도록 그 루틴을 만들까. 현실적으로. 근데 더 이상의 이 이상 더 부지런히 성실히 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맞네요. 아니 사실 헤아리가 깨어서 정말 충실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고민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 캄덤 파티랑 공간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각자가 갖고 있는 꿈을 조금씩이라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 확보를 할까.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화두고 네,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미리 꿈꾸고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훌륭한 작가들도 구례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농사도 멋지게 짓는 여성 농부들도 많거든요. 네, 같이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서울 살았을 때 막 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때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설레고 해보고 싶고 같이 뭔가를 하려는 재미? 네. 그런 게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꿈이 전혀 없고 기대하는 게 전혀 없이 왔거든요. 와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한테도 제가 배우는 게 많고 저 스승님한테도 많아요. 이러면 이제 방송이 재미없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부탁드린 마지막이에요? 네 신청곡 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신청하자마자 끝나니까 뭘 시작이 지금 아주 오래됐어요. 죄송해요. 신청곡 여러분들의 신청곡 한 곡은 제가 부탁드린 게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음악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타인과 같이 혹은 어떤 사람들 들려주고 싶은 음악 네. 저는 그냥 아림님? 예. 네. 저는 이상은의 삶은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걸 혼자 있을 때 들으세요? 위로받으려고? 혼자 많이 들었다가 최근에는 가게에서 아 많이 쓰시는군요. 많이 막힐 때마다. 아 그러면 본인을 위로하기도 좋고 타인과도 공유하고 싶은 그런 음악이에요. 이상은의 삶은 여행. 맞아요. 뭔가 제가 뭔가 스스로 또 계속 뭔가를 붙들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또 지치고 힘들 때 좀 더 편안하게 흘러가자고 다짐하거든요. 그러면 양지님께서는? 저는 저를 위로해주는 음악은 네. 그 기타리스트 팻 맷더니 From This Place라는 노래인데 제가 사실 가사는 잘 몰라요. 그냥 근데 그 노래를 딱 틀고 제가 가끔 도서관에 혼자 가서 밤에 저녁쯤에 그 혼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세 가지 공부를 하는데 삼을 많이 삼을 좋아하게 삼을 좋아하니까 네. 그 영어 원서를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그 독일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창작 그 글쓰기 네. 그거를 책을 읽어요. 그때 딱 영어 원서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막 바빴던 하루나 막 그 좀 이렇게 붕 떠있던 저를 딱 가라앉혀주는 세상 말고 이제 그냥 이 속으로 제 속으로 딱 진입시켜주는 노래. 오. 늘 그래서 그 곡을 첫 번째로. 나도 네. 너무 듣고 싶다. 네. 좋아. 그리고 타인들과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특정 사람과 뭐 이렇게. 듣고 싶은 음악도 있어요. 원래는 조용필의 걷고 싶다를 생각했어요. 조용필의 걷고 싶다. 네. 그냥 그 노래가 난 너와 걷고 싶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걸을 수 있는 뭐 친구나 뭐 가까운 사이나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된 거 아닌가. 네, 그냥. 이 인생 그쵸 이 인생 네 이 인생 그냥 걸으면서 힘들었던 시간 흘려보내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이렇게 노래도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곡을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 이상은의 삶은 여행과 팻 맷더니의 From This Place 그 다음에 조용필의 걷고 싶다. 네, 꼭 낑겨서 넣어가지고 나중에 와서 만들고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광양지랑 걷고 싶다.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 내 곁에 있구나 내가 나의 빛이구나 멀리 도와주었다 너의 사랑아 고단한 나의 걸음이 언제나 돌아오던 고요함으로 사랑한다 말해주던 오 나의 사랑 난 너란 꿈꿨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엔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서린에 부르는 봄이 되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부드러운 이 손을 품에 넣고서 마음을 언제나 쉬게 했던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말해주던 온 나의 사랑아 난 너란 꿈 꿨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에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Truly free.